HUBS 홉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홉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홉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홉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명문대 마약 동아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건의 심각성과 첫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시점, 학원과 분위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원서 접수 결과에 대해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 투약과 유통을 주도한 임원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당 동아리를 조직한 연모 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무고 혐의의 관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서울 남부지법 제14형사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 씨와 동아리 임원 이모 씨, 홍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 씨와 홍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염 씨는 함께 적용된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염 씨 등 피고인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항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학생인 이 씨와 홍 씨는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염 씨와 함께 동아리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하고 마약을 투약 또는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수의를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이 씨와 홍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염 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검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고는 마약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학부생이던 염 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SNS에서 고가 외제 차량과 고급 호텔, 파인다이닝, 뮤직 페스티벌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수도권 13대학의 재학생 약 300여 명을 모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마약 투약을 권할 뿐 아니라 종이 형태로 된 항정신성 의약품, LSD를 기내 수화물에 넣어서 제주와 태국 등지로 운반한 뒤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염 씨가 가상화폐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매수하면 이 씨와 홍 씨는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아 염 씨에게 전달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마약을 구했는데요. 이때 염 씨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마약 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투약 전으로 공동구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는 소매 판매로 차액을 모았습니다. 앞서 염 씨는 지난 4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위해 염 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던 검찰은 그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 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8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등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염 씨의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6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정 씨 측 변호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염 씨와 이 씨를 포함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추가 기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50일 남겨둔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온도계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으로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데다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후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이어서 불안감을 갖는 수험생들로 그늘이 깊었는데요.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 근처에 30곳 이상 분포한 기숙사 형태의 학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체감했습니다. 대치사거리 인근에서 10여 년째 운영 중인 시학사 원장은 재수생들은 꾸준히 긴 싸움을 했던 학생들이라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올해 분위기는 작년에 비해 붕 떠있는 느낌이라며 의대 증원도 오락가락하고 난이도도 기복이 크다 보니 다들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대치동 학사를 찾은 시기도 지난해보다 늦었다는 설명입니다. 보통 학기 초 3월 모의고사를 치르는 시점에 입주 문의가 들어오는데 올해는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인 6월부터 학생들 여럿이 입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대 증원 확정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학사 원장은 작년에 지방 의대에 붙어서 간 학생들도 어차피 수업을 안 듣고 있으니 인서울 목표로 다시 해본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학에 다니며 의대를 목표로 올해 세 번째 수능에 도전하는 반수생 강모 씨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의대 증원안이 언제 철회될지 모르니 올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올해 공부한 만큼 긴장은 덜 되는데 혼란스럽기는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강 씨처럼 N수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21년 만에 최다 수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52만 2,670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만 8,082명이 늘어난 숫자인데요. 그중 N수생은 졸업생 16만 1,784명과 검정고시 출신 등 2만 109명을 합쳐 18만 1,893명 정도입니다. 9월 모의 평가에 지원한 N수생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총 수험생은 48만 8,29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고교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6만 5,059명으로 21.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역대 수능과 달리 일부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심기일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형 입시학원이 즐비한 음마아파트 입구 사거리 대로변에서도 점심시간 한때를 제외하고는 학원 바깥을 걸어다니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모의고사를 봉투째 품에 안은 채 학원으로 이동하던 재수생 김모 씨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총정리반 특강을 들으니 실감이 된다며 학원에서 6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8시간 자습을 하면 하루가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오전 7시에 아침밥을 먹고 학원에 가서 밤 10시가 돼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학원만 묵묵히 오가며 몇 달째 생활한 아이들이라 잘 되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9월 26일 헙사이트에선 대학 마약 동아리 첫 재판 판결 결과와 수능을 앞둔 학원가 분위기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덤바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덤바의 법칙은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주장한 것으로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치는 150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아무리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은 110명이라는 것이죠. 덤바 교수는 전 세계 원시부족 형태 마을의 구성원 수가 평균 110명 안팎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을 근거로 이 이론을 주장했어요. 또 조직에서 집단을 관리할 때 110명이 최적이며 그 이상이 되면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덤바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SNS 친구가 1,000명이 넘는 사용자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110명 정도였어요. 이 중에서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고작 20명도 되지 않았죠. 참고로 덤바의 법칙은 다른 말로 덤바의 수라고도 합니다. 덤바 교수는 조직 규모에 따른 정서적 유대감의 특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공동체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여기에서 네 가지 공동체 유형은 110명 정도의 공동체인 빌리지, 10명 정도의 공동체인 밴드, 15명 정도의 공동체인 사냥집단, 5명 정도의 공동체인 동무집단을 말합니다. 이 중 밴드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유대감과 관계의 안정감을 느끼고 구성원 내 가장 활발하게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냥 집단은 구체적인 목표 아래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공동체이며 동무 집단은 가장 뛰어난 창조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50%나 낮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심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덤바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작정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적정선을 찾고 그 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민지, 아나운서 방서인, 그리고 엔지니어 우수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